플라톤 시대에서 지금 거의 한 2000년으로 왔는데 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걸 읽으면서 앞뒤로 말이 맞으면 아, 내가 플라톤에 대해서 이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정말 제대로 이해했을까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시 보면 그 사람이 똑바로 이해 안 했다 해서 우리한테 와서 플라톤의 그 영혼이 우리를 사로잡고 괴롭히고 그러지 않겠죠. 저도 책을 읽다가 플라톤보다 훨씬 가까운 시대인 헤겔이나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속으로 번역을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저 토니가 이거 좀 풀겠습니다. 털 없으니까. 정말로 이제 경제학 철학 속으로 이걸 번역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는 막 혼자 온갖 욕을 다 합니다. 마르크스한테. 그렇다 해서 뭐 밤에 마르크스가 이렇게 마르크스의 영혼이 저를 갖다 막 괴롭히고 그런 적은 없어요. 철학자들 책 읽으면서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헤겔까지 왔는데 헤겔까지 오면 철학의 역사 속에서는 헤겔까지 오면 일단 근대 철학은 탈락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대적 세계는 르네상스부터 오늘날까지 근대적 세계, 그죠? 근대 세계인데 이제 그 안에 근대 세계와 현대가 있죠. 근대와 현대.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세계적. 근데 근대가 마무리되고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헤겔을 너무 높게 평가한 나머지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을 이제 에피고넨이다. 에피고넨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피고넨이 무슨 말이냐면 난장이. 난장이가 맞나요? 난쟁이가 맞나요? 난쟁이. 쟁이가 맞나요? 그것은 뭐? 쟁이요? 장이? 장이? 그러면 장이가 맞은가? 어쨌든 개아들. 저는 난장이란 말을 그냥 안 해서 좀 많은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항상 이게 맞춤법 생각 안 해. 가짜는 샷기들, 샷기들 뭐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에피고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만한 애들, 이만한 애들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안 좋은 말도 있고 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일단 거인 있잖아요. 자이언트 기간테스라고 그러죠. 기간테스 거인 기간테스 기간테스 자이언트 기간테스 이제 기간테스가 거인인데 그것에 이제 대립되는 말이죠. 난 장인지 난 쟁인지. 왜냐 이제 일단 뭐 헤겔은 등발이 좋고 그 위에 애들은 등발이 작고 뭐 이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닐 거야. 이제 거인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에피고넨의 시대가 왔다. 그러면 에피고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헤겔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지금 플라톤을 먼저 떠올려보세요.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떠올려보세요. 칸트를 떠올려보세요. 당장 가까운 시대 칸트만 해도 인식론의 책도 있고 도덕철학 책도 있고 미학책도 있고 무슨 목적론 뭐 온갖 것 다 다루잖아요. 그죠? 또 플라톤 그러면 막 책도 많아요. 책도 많고 온갖 걸 다 다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면 완전 거인이죠. 거인. 거인 중에 형이상학, 뭐 자연철학, 뭐 뭘 다 있어. 동물 생성론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기상학, 천체학 뭐 이런 거에 다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 목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뭐냐? 온 세계를 철학자들이 다 포괄해서 다 다뤄보겠다고 하는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보기에는 야망이 넘쳐흐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에피고넨 시대가 왔으면 에피고넨들은 그렇지 않아. 이제 세부 전공이 생기는 거예요. 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면 당연히 거인들은 놓친 아주 세밀한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이점도 있어요. 그죠? 또 그 뉴턴이 그런 말했죠. 이게 아주 오래된 서양의 이제 속담인데 이제 한국의 속담도 이제 뭐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런 속담이 있듯이 한국의 속담이 뭐냐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난쟁 나는 난쟁이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선행하는 철학자들이 남겨놓은 거대한 체계라든가 또는 학문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멀리 볼 수도 있고 또는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거인이 허리를 굽혀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이런 점에서 이들이 에피고넨의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을 우리는 에피고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멸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경멸적인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결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들은 거대한 체계를 몰두하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해결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자체가 상당히 세밀해졌어요. 시대의 분화도 많아졌고. 그렇죠? 오늘날 철학자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면 철학자들은 대답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해.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세한 의미의 철학에 몰두하게 되는 시대가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실질적인 의미에서 근대 세계를 이끌어왔고 지금도 그것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계몽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에 대항하는 또는 그것의 반대 명제로서 등장한 낭만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사유하면서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학문적인 동기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계몽주의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는 좁은 의미에서 합리론하고 경험론을 종합하려고 했다면 헤겔은 이제 하나의 세계관들을 종합하려고 하는 그런 거인의 시도를 보여주죠. 그런 점에서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근대를 마무리한 사람이다. 근대 세계를 마무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동시에 한 가지 더 이제 철학사적인 의의를 살펴본다면 저 플라톤의 시대부터 제가 처음에 지금 플라톤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라톤의 시대로부터 헤겔의 시대까지 이제 플라톤이 한 덩어리라면 이제 헤겔이 또 한 덩어리로서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플라톤 얘기를 오늘 자주 하게 됩니다. 아, 헤겔 철학하고 플라톤하고 무슨 관계야? 관계가 별로 없어요. 관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 플라톤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이렇게 헤겔이 도대체 어떤 놈인지 플라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겔을 이야기하면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실 철학의 역사는 거론이 되는 셈입니다. 헤겔을 얘기하고 플라톤을 얘기하면 함께 헤겔과 플라톤 함께 거론하면 철학은 거의 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철학과에서 철학사를 배울 때 헤겔까지 딱 배우고 그다음 근대 철학 끝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현대 철학은 세부적으로 배워요. 뭐 분석 철학 따로 배우고 이게 철학사 안에서 다루질 않고 그러니까 고대 철학사, 중세 철학사, 근대 철학사 하면 근대 철학사는 헤겔에서 딱 끝나. 끝나고 그다음에 뭐 현대의 분석 철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학년 전공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들어요. 근대 철학사까지는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러면 뭐 아직도 뭐 해결을 갖고 쭉쭉쭉쭉 하시니까 아 철학은 항상 늦게 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해결이 왜 철학사를 편집시킬 만큼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변주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오늘 강의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변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합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옳은 줄 알고 딱 이걸 믿고 있다가 이게 아닌 것이 나타나면 자기 인식을 바꾸고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trial and errors 시행착오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시행착오의 방법이다 그러면 뭐를 알아낸다 알아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안다. 나 그거 알아. 나 그걸 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승희 학생 책 읽는 법을 알아요? 잘 알아? 잘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핑크색이라는 건 알아요? 네. 정말이에요? 네. 핑크색이라는 말. 이건 무슨 색이에요? 하늘색. 하늘색? 네. 이거는? 검정색. 검정색. 자, 똑같은 질문인데? 가령 인생을 좀 사는 법을 알아요? 아, 질문 정말 질문이 좀 무자비하죠? 그죠? 가려봅시다. 다 지금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강요원이 입은 옷은, 강요원의 셔츠는 하늘색이다. 근데, 이제, 이승희는 인생을 안다. 하늘색임을 안다. 둘 다 우리 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승희는 인생을 알아요? 인생을 좀 아나? 네가 뭘 안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애들이 막 뭐라고 말하고 가짜는 말을 하면은 아이고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때 안다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 똑같은 단어잖아요. 안다. 근데 지금 우리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 걸 또 알죠?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답하신 분 알고 계세요? 자, 초등학교 애들 피땡이들의 그 손에 피를 묻히고 다니시는 정기 선생님 아버지. 애들 정말 뭐 모르죠? 네. 그죠? 진짜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근데 1 더하기 1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지금 몇 학년 다니세요? 4학년. 4학년이 멀리 합니까? 아니요. 5학년은 돼야 됩니까? 6학년 때도 몰라요. 6학년 때도 몰라요? 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알지도 몰라요. 제가 사는 동네 그 바로 옆에 신년중학교가 있는데, 그 우리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지 이제 차 공용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차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뒤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데가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에 으슥해요. 으슥하다 말이에요. 신년중학교 애들이 좀 이렇게 나름 껌 좀 씻고 침 좀 뱉는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 자식들이, 중학교는 머리 단속을, 두발 단속을 잘 안 하잖아. 그래서 머리를 좀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긴 놈들이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이것들이. 학길에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새끼들 담배 피지 마라! 딱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자식들이 이렇게 이러고 피고 있다. 새끼들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은 어떤 새끼 하면서 딱 눈을 돌리는데 딱 나오고 보면은 조심해야지. 제가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고서 하거든요. 이렇게. 분위기 안 좋지, 이게. 이슬람 제국의 술탄처럼. 새끼들 담배 피지 마라. 딱 이렇게 하면 이 자식들이 딱 보다가, 속으로 그랬지. 아, 쓰바, 죽다버렸네. 막 이러면서, 니미라. 이러면서, 어쨌든, 댐빌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이놈들이 뭘 아는 거죠. 그죠? 뭘 아는 놈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다는 말을 여러 경우로 지금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셔츠는 하늘색 임을 안다. 그 다음에, 이 A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임을 안다. 에? 이거 제가 아는 이제 수학공식이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 기억이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수학공식이. 이걸 안다. 지금 이걸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인생을 안다. 이승인 인생을 안다. 그러려면 어떤, 그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승인 얘기해 보세요. 좀 더 인생을 살아봐야 돼. 살아본다는 말 갖고는 좀 모자라죠. 겪어봐야 그렇지. 여기서 겪는다는 말을 써봅시다. 겪는다. 그죠? 인생을 겪어봐서 안다. 이렇게 써야지 말이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아기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이걸 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클리어하고 명석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인생을 알려면 명석한 것 갖고는 안 돼요. 그죠? 지금 제가 안다는 얘기를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뭘 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다양한 차원의 다양한 범주의 알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자 그러면 저 정경선생님 인생을 좀 하세요. 아니요. 아니 왜 그랬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나름 압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제 처지에서는 나름 안다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만수는 인생을 좀 알까요? 다들 모를 거라고 지금 다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나름 안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나름 안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안다는 것도 여러 차원이 여기 안에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거는 A 플러스 B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는 알미라는 게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없어요.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건 T냐 F냐 같다 참고시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참고지식도 이거 나와요. 그죠? 하늘색 나오잖아요. 근데 조금 물리적인 사실인가 이제 스펙트럼이 좀 날리겠죠. 뭐 옅은 하늘색 아니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물 빠진 하늘색이라든가 그런 건 좀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승희한테 제가 이승희한테 인생을 알아? 그럼 아 선생님 개무시하지 마세요. 니미럴 막 이러면서 저도 알아요. 어? 저도 주민증 나왔다고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영주차장에서 담배 피는 놈들, 제가 가냥, 야, 이 자식들아, 꼭대기 피도 안 마는 새끼들, 뭘 한다고, 임마, 어, 뼈 삭는다, 이 자식들아, 담배 공항 피워. 그러면 그 자식들 딱 그러지. 쟤네들도 인생을 나름대로 압니다. 씁쓸해요. 이러면서, 담배를 풀 때, 나름 아는 거라, 나름 아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에는, 위에 이걸 수학적 진리라고 합니다. 수학적 진리. 이거는 그냥 이거 물리적 진리죠, 그죠? 물리적인 사건. 근데 이거는 그냥 어떤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 차원이 있어. 이 차원에는 겪고 겪는다라고 이게 지금 A제곱 요거는 요것이 이렇게 맞는다는 거 이것도 경험해봐서 알아. 이것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이제 처음부터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배움도 러닝도 경험해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타고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저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도 배우는 거야. 배움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것 또한 아 이런 셔츠를 물 빠진 하늘색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 경험 이것도 지금 겪는다는 말이 사실은 이것도 겪어봐서 하는 거고 이것도 여기 수학의 진리도 겪어봐서 하는 거고 이런 물리적 진리도 겪어봐서 하는 거고 인생도 겪어봐서 하는 건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 익스피리언스라고 영어로 말하면 너무 그런데 독일어로 이제 해계니까 에고를 에어파룽이라고 있습니다. E-R-F-A-H-R-U-N-G 에어파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이에요. 경험 이 경험 에어파룽이라는 개념 이게 딱 기억해 주세요. 조금씩 이제 해결 정신현상학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정신현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에어파룽 정신의 경험 네? 정신의 경험 근데 이게 겪어봐서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는 여러 가지 차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철학자들은 요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칸트에서도 인생살이에 대한 얘기 없어요. 그냥 너의 도덕을 지키고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인생살이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인생살이의 경험에 일천한 경험이 있고 그것을 다 중첩돼서 여러 번 겪어서 거의 우리가 그러니까 저 양반은 인생의 온갖 걸 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 그 양반 경험이 무지하게 많아. 게다가 그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또 자기 반성까지 해뒀어. 그래가지고 나름 완전히 풍부한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 이제 지혜라는 말 제가 썼어요. 지금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응?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뭐든지 물어봐. 깊이 있는 말 한마디 폭폭해 주실 거야. 이런 게 있잖아. 그것은 사실은 진리값을 우리가 측정 못하죠. 그죠? 그것을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루질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진리값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의 차원에서 뭘 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뭘 집어넣기만 하면 뭔 얘기를 하면 그냥 명석판명이 막 모르는 게 없어. 정말로 다 알아. 근데 철밥전이가 없는 놈이 있지. 미치겠지 그런 애들은. 싸대기를 때려도 소용이 없는 거라.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 다음에 외무고시 패스하고 그 다음에 알고 보니 물리학박사야. 응?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기계야. 근데 아 이번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좀 주세요. 그럼 이 사람 멋진 얘기를 하는데 공허한 얘기도 있잖아요. 아는 게 없는 사람, 철딱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다른 종류의 암들이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아 당신 말이야 철정 들어야겠어. 뭐 고시 3과를 패스하고 물리학 박사하고 생물학 박사하고 모르는 거 없고 돈까지 많이 벌었어. 근데 당신 철정 들어야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당신 철정 들어야겠어. 도대체 아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몰라. 너는 세상을 몰라. 좀 겪어봐야겠어. 어? 눈물 젖은 빵을 좀 먹든지 아니면 바닥에 길 가다가 아스팔트 따라서 좀 핥아봐. 이렇게 여기서 싫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제가 그 늘 사례로 드는 제 친구 고등학교 동창 돼지고기 수입상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야, 해결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너 전공한 게 독일 철학이냐? 그러면 독일어를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 근데 인생살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사생활, 인생살 들으면 지금 이런 거는 개인 사생활이 있으면 없더래. 인생살이 경험 많아. 야, 너 철 좀 들어라. 이 소질 못해. 사실 제가 철이 없지, 제가. 응? 그 친구한테 그냥 제가 철이 없지. 그냥.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 있어. 그러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고시 성과 패스에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 뭐 온갖 박사 다인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한테 우리가 당신 도대체 인생을 몰라. 알아야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왜 당신이 나한테 내가 인생을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나는 아는 게, 분명히 아는 게 많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알매 기준은 뭐냐? 수학적 기준이죠. 그죠? 수학적 질을. 나 명료하게 알고 있다, 뭐든지. 그죠? 이것을, 이 수학적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데카르트 얘기했죠? 데카르트도 수학의 기준이잖아요? 데카르트가 원조가 아니에요, 그게. 그 원조가 바로 플라톤. 플라톤의 아카데미, 여기에 학원 위에 여기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 있었다죠. 그러면 뭐 기하학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추상적 사유, 이데아라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플라톤의 대학편들을 읽어보면은, 아 이걸 아느냐? 이제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아령 이게 정선생 이걸 알아요? 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계속 그것의 데피니션, 정의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이데아를 알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굉장히 창백한 거예요. 그죠? 추상적 원리에 불과해. 거기다 살을 붙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명료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닌 거라 그게. 인생살이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뭘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 뭘 안다 그럴 때도 뭐 알매 모형이라고 하는 게 수학적 진리를 안다 그럴 때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모형이에요. 이게 이데아 모형, 이게 수학적 모형, 수학 모형, 추상적인 거. 이걸 알면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에서 도로주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곧 운전면허 시험한데 얘기 알고 계세요? 아, 폐지한다고 그럽니다. 도로주행을. 왜, 그게 왜 도입됐는지 아시죠? 면허는 땄는데, 딱 들고 이렇게 길에서 한번 딱 고속도로 타면 돌아올 줄 모르고 대전까지 가는 분들 있잖아요? 으어, 이러고 눈을 못 돌리고 이렇게 계속 가는. 이게 뭐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예전, 저도 운전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한국에서 있을 때 운전면허 따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운전을, 운전대 앞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알미죠. 플라톤의 이데아는. 이론적인 추학, 추상적인 수학적인 알미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지극히 보편적인, 지극히 보편적인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뭘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이것을, 제가 이 플라톤에 대해서 창백한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백한 진리야. 그림을 신윤복의 미인도가 있어요. 미인이긴 미인이. 근데 우리가 화중지면 그림의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미인이면 뭐해? 피와 살이 흐르지 않는 거야. 아주 이상적인 인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인간성 더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와 마찬가지 이거는. 이거는 지극히 보편적이어서 사실은 우리의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이런 알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알매 근본적인 모형으로 자리를 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함은 분명해요. 확실성, certainty는 틀림없어. certainty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물리적인 진리도 이거는 경험, 이게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되죠. 그렇죠? 근데 요 밑에 거는 겪어봐서 안다. 이거는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갖다가 인생을 겪어봐서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겪어봐서 안다, 내가 뭘 좀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결국 뭐가 요구되냐면 시간이 요구되죠. 그렇죠? 겪는다는 시간. 겪는다는 시간.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요거는 정해진 답도 없고 정해진 목적지도 없고 정해진 기준도 없이 그저 일단 겪어봐야 되는데, 마구 겪기만 해서는 되는 것도 아니고, 겪으면서 지금 자기가 뭘 겪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이 여기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곱창 얘기했잖아요. 실제 곱창과 곱창의 개념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겪고 있으면 뭘 겪고 있는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 체크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다 이걸 체크하면서. 기준도 없어요. 그냥 겪어봐야 돼. 겪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겪는다라고 말할 때 이 단계에서는 겪는다는 것 자체와 겪는 것에 대한 자기 검토, 해결 용어로 말하자면 자기 반성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겪는다는 것 자체와 겪는 것, 자기가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검토,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겪어봤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오로지 바깥의 일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의 주관과 대상세계 사이 경계선이 모호해지죠. 그 경계선이 뭉개지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요리의 달인들 있습니다. 요리의 달인들. 그 달인 TV 프로그램은 달인들 오면 굉장히 이 떡 쏘는 사람 떨어져 다 이렇게 맞잖아요. 요리의 달인들이 저 예전에 저기 우리 어머니 김장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배추를 갖다 쫙 짭니다. 배추를 이렇게 소금에다 절여가지고 이제 저기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빨아가지고 짭니다. 짤 때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얼마나 절여야 돼요, 어머니? 그러면 숨 죽을 때까지. 배추 숨 죽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얘네들이 그럼 숨을 얼 빨리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빨리 하면 안 된다. 속을 많이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알잖아요. 그죠? 이건 뭐 겪어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고추장 좀 풀어라. 그러면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좀 푼다. 그러면 된장을 뭐 적당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적당히. 이게, 저번에 저 밥을 먹으면서 그 TV를 보니까 갈갈이 하는 그 박형준인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개그맨 김지혜 씨와 결혼했잖아요. 김지혜 씨가 요리를 그렇게 잘한대요. 2인분만 잘한대요. 2인분만. 3인분 이상 못한대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레시피는 2인분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로 레시피 그대로 해갖고 딱 똑같은 맛을 만들어냈는데 근데 3인분 이상 레시피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그건 뭐야 결국 그 요리가 수학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 해본 사람들은 라면 잘 끓여요? 라면 본게 쓰이는 대로 끓이면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그죠? 근데 많이 끓여본 사람들은 이거 알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그 수학적인 진리가 여기 하나 있고 그 원리 이론적인 것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어느 차, 라면을 하도 많이 끓여갖고 라면의 도사가 되면 라면과 내가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일단 얘기하자면, 그죠? 라면, 더 이상 라면이 남이 아닌, 응? 라면이 라면이 아니라, 이제, 나와 라면이, 그러니까, 강요원, 라면 강요원, 라면 강요원 라면, 이렇게 이제, 라면과 내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가 자리를 바꾸는, 라면이 나를 알고 내가 라면을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겠죠. 그죠? 이를테면,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이제, 인생을 안다고 그럴 때, 인생은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잖아요. 되게, 인생은 객관적 사물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누가 사는, 내가 살죠. 내가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인생, 그 위인전 백날 읽어봐야 나 이렇게 될 수 없죠.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인전을 읽으면 남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읽고 남의 인생은 객관적인 거죠, 사실. 내 안에 끄집어 들여와서 내가 해보는 거죠. 내가 해보는 것도 겪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론과 실천, 주관과 객관, 이것이 경계선이 없이 막 뭉개져 버리죠. 그래서 이론과 실천과 주관과 객관의 경계선이 없이 막 뭉개져가는 이 경험, 이 겪는다는 거, 이 에어바로, 이 과정.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 이론과 실천 이런 것들의 서로 주관이 객관이 되고 객관이 주관이 되고 이론적인 것을 갖다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레시피 따라 해보니까 아니네 그럼 거기서 수정을 또 하죠. 그러니까 실천이 또 이론에 영향을 미치죠 서로 요리를 할 때. 상호, 이걸 이제 해결이 이걸 뭐라 하냐? 상호 이행이라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서 이행한다? 겪어보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몸소 해보고, 몸소 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실천, 주관과 객관이 서로 왔다 갔다 상호 이행을 하고, 계속 밑에서 시행착오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또 자기가 하는 짓을 들여다보고 진전에 나가죠. 이걸 갖다 해결은 변증법적 과정. 변증법이라는 말이 정반합으로 딱 떨어지면 저도 좋겠어요. 가르치기가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변증법은 정반합이에요. 자, 다음 중 정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다음 중 반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이러면 시험 문제 내기도 좋아요. 근데 변증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이게 딱 떨어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해결은 이걸 다 뭉뚱그려서 변증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그렇게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 디알렉틱 이렇게 말하면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쓰면 다이알렉틱인데 사실은 다이알로그도 같은 말입니다. 다이알로그가 뭐예요? 대화죠. 다이알로그. 이론과 실천이 대화하고 주관과 객관이 대화하고 내가 나와 대화하고 그죠? 내가 오늘에 나와 과거에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해결은 이걸 갖다가 변증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수학적인 제 용어로는 창백하긴 하지만 서튼티가 있는 확실한 이 알미 있는가 하면 이런 강요는 실천 하는 색입니다라고 하는 이게 물리적인 암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생을 아는 거잖아요. 인생을 그죠? 이걸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해결이니까 레벤 독일어로 레벤 3이에요. 3. 레벤의 생. 우리의 생을 안다. 생. 삶을 레벤디히 그러면은 라이브리 영어로 말하면 라이브리. 행동적인, 그죠? 그러면, 레벤디 카이트, 독일어로. 레벤이라고 하는 말은 삶이에요, 삶. 영어 life에요. D-I-G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K-E-I-T, 이걸 쓰면은, 이것이 형용사를 다시 명사로 만들어요. liveliness죠. 그게, 그러니까 생동성이라고 그러죠, 생동성. 움직이는. 이게, 레벤디 카이트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겠죠, 그죠? 레벤디카이트. 네,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을 읽다 보면은 해결이 많이 쓰는 말 있어요. 그거는 레벤디히 하지 않다 이런 말 써요. 해결의 그 원전을 읽다 보면 그러면 생동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갖다가 보통 사람 생동적 그러면 생물학적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무기물인가 뭐 H2O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딱 고정되어서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도 없는 고정된 것. 즉 해결은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것도 레벤디히 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수학적 진리는. 왜? 어쩌라고. 바꿀 수가 없잖아. 인생을 달리 살아. 남극에 가서 한 2년 있다 오니까 저 수학 공식이 달라 보이더만요. 뭐 이런 거 없어. 언제 어디서나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동적이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생동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해결철학책을 읽을 때 해결 정신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사전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해결책을 읽으면 사전이 있어야 된다. 읽을 때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생동적, 비생동적 진리 이렇게 말해요. 수학을 갖다 해결은. 그럼 수학에다가 왜 생물학 용어를 쓰고 지랄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란 말이죠. 더 이상 변화가 없어. 그죠? 저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피타고라스 이후로 지금까지 변화 없어요. 비생동적 진리. 명례를 아시겠어요? 비생동적 진리.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도 이런 나의 레벤디히카이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레벤디히카이트라는 게 겪는다는 것도 내 몸으로 겪고 내 마음으로 겪고 어찌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반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반성. 그렇죠? 자기 반성에서 동물들도 많이 겪죠. 겪기는. 그렇죠?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는 동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비버인데, 왜 배우세요? 왜? 신우씨 왜? 비버 광고에 나오니까. 아, 광고에 나오니까? 제 TV가 없어서 광고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비버를 좋아해. 저는 어떤 동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버를 제외한. 비버만 좋아하는데, 제가 비버 동영상이 아주 엄청 많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비버 찾아가고 있는데 다 다운받아가지고 첫날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 비버의 동영상과 북극곰들이 이제 그 겨울잠을 자고 나와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엄마 곰이 막 간데 이제 아기 곰이 미끄러워갖고 넘어져서 따그르르 구르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북극곰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고 비버만 좋아해요. 비버 동영상하고 북극곰 동영상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제가 다 찾아갖고 다 마음이 우울할 때 보는 비버,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 보는 비버 이제 다 있어요. 따로 있어요. 왜 비버요? 비버요? 네, 제가 말씀드린 비버는 자기가 살 집을 정교하게 짓죠. 저는 그랬죠. 아, 이 새끼 하는 짓이 뭔가 싸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목적론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신적이야, 이놈이. 뭔가 의도가 있어. 플래닝이 있어, 이놈들이. 플래닝이. 개새끼들이 집이 집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늑대들도 굴 파재는 거 맞아요. 근데 저는 새는 너무 경망스럽고 짝짝짝짝 이렇게 집을 짓긴 하는데 저는 집을 짓는 짐승을 좋아해요. 집을 짓는데 비버가 제일 어려워요. 집 짓는 게. 물에다가 집을 짓잖아. 제일 제가 알고 있기로 짐승 중에 가장 고난이도의 기술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짐승이 비버예요. 그래서 비버를 좋아해요. 근데 질문도 비버도 나름대로 많이 겪습니다. 인생을 겪는데 비버들이 자기들이 겪으면서 내가 이걸 왜 겪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애들이 없어요. 비버가 아무리 그렇게 이쁜 비버다 해도 집을 짓는 비버도 아 다음 편은 이렇게 한번 지어봐야겠다라든가 이런 건 없어. 그죠? 아주 어린 세월 동안 그렇게 지어왔어요. 비버들. 즉 겪기는 겪는데 내 몸으로 겪고 내가 세상을 겪어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건 나의 정신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겪는 일, 이렇게 겪는 일을 반성하는 것, 이 자기 반성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생동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결은 이 일을 하는 주체를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어로 가이스트. 이 일을 하는 주체를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철학은 정신현상학 그러면 해결이 그러면 육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정신만 중요하게 여겼단 말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거는 육체에 반대되는 말은 마인드예요. 바디에 반대되는 말은 마인드고 이 가이스트란 단어는 스피릿에 해당해요. 영어에 스피릿. 스피릿 아시죠? 스피릿. 영어로 굳이 옮기자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우리의 이 생동적 정신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막 뛴다는 뜻이 아니라 사태를 보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이걸 또 아 이건 다음에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 이것을 정신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소홀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유물론 할 때 물질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르크스는 헤겔이 그럼 정신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헤겔을 우습게 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경제학 철학 쓰고 이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동적인 것은 정신이 생동적인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겪어가는 것, 달리 말해서 이제 에어바룸, 이 에어바룸을 하는 주체는 가이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에어바룸의 주체는 가이스트다. 이 경험의 주체가 가이스트다. 이승희 학생도 그렇지? 어제의 이승희와 오늘의 이승희는 항상 대조 비교하지 않나? 말마다요. 대조 비교를 정신, 이승희의 정신이 하죠. 그게 바로 이승희의 정신이 생동적이기 때문에. 레벤디하겠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생동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라. 이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을 비교해보세요. 홉스는 어땠어요? 토마스 홉스 같습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 생물학적인 보존의 욕구. 그래서 내 생명체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건 선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악이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제 생명체에 도움이 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이 안 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간인 거예요. 이제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리고 그런 반성하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해결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나 더 하는데 이 겪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개인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세상 그 자체도 나름대로 겪는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한국 사회는 독재를 좀 더 겪어봐야 돼. 이런 얘기 한다. 이명박이 찍은 거 봐. 좀 더 당해야 돼. 한국 사람들 당해봐야 돼가 아니라 한국도 한국 한민족이 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시련을 겪는다 이런 얘기 하죠, 그죠? 가만히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민족 또는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그걸 겪는다. 국난 극복의 역사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개개인이 겪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전체가 집단으로서 겪고 또는 그 국가가 겪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얘기 가능하잖아요. 그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이 어떻다 이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죠. 문명국가다 야망국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단순히 물질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그죠? 가령 행복지수라는 게 있어요. UN에서 발표하는 행복지수 그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과 국가 차원에서 뭐가 겪는 게 있죠. 해결은 그것도 철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에어바름을 개인의 차원에다만 놓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 차원까지도 집어넣어요.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은 자, 요 정신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개인이 있죠? 요 사이 하나의 집단이 들어가요. 요 사이에. 집단이 들어갑니다. 이 집단이 뭐냐? 가령 한국에 철학 공부하는 사람들 집단, 그 다음에 한국 민족이라고 하는 집단 있죠. 한민족의 시련 이렇게 말할 때 한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시련을 겪고 일어나서 저는 별로 시련을 겪은 바 없는데요. 한민족이긴 한민족입니다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즉 이 우리가 집단이라고 하는 존재들 자체도 정신이 있어요. 이 안에도 가령 민족 정신 이렇게 얘기할 때 민족 정신 이런 거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을 규율하잖아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커뮤니티의 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객관적으로 측정은 안 돼. 그게 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 근데 그게 분명히 나는 이 시대 정신, 그죠? 분명히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고 야, 요즘 그런 거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공유하는 뭔가 도리부리 우리들 사이에 둥둥둥 떠 있는 여기 있잖아요. 또 여기에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하고 이 강의실 안에는 지금 철학이라 철학하는 새끼들이 도대체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를 알아보러 온 분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런가? 그럼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강의를 왜 왔어요? 철학 공부하러 왔어요. 철학 공부하면 뭐가 좋아요? 모르겠어요?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좀 해봤지만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철학사 강의를 들으시면요. 첫째, 심신발달이 뭐지? 2cm 이상 큰다든가 뭐 이렇게 위장이 튼튼해진다든가 뭐 대상 과민성 대장 증상 겪지 않는다든가 이런 증세를 말씀 못 드리고 그냥 해보십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저는 인문학 정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딱 규정 못하면 뭔가 공유하고 있어. 돈 벌고자고 맘먹는 분들은 강남역 근처로 가서 다단계사를 가시면 되겠지. 여기 올 필요가 없잖아. 여기 있어요. 정신이 있어. 그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 이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 갖다 그게 규정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시대 정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특정한 집단에서의 우리 그 매니아 집단의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해결이라는 사람은 이걸 개인 차원에서 이거 겪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겪는다고 할 때요. 개인 차원에서 이것도 있지만 집단도 이것을 이런 정신이 있어서 이걸 겪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뭔가를 겪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해결이라는 사람 쓰면 폴크스 가이스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S가 복합명사를 만들어요. 폴크가 민족이고 가이스트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번역할 때 민족 정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공동체 정신, 공동 집단 정신. 그 다음에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뭔가 이게 이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계가 이 사람은 세계도 끊임없이 뭔가를 발전해가고 세계도 나름대로 겪는다. 해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세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해 행성수산에 겹잖아요. 예. 그런 것도 정당하게 봤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 형이상하게 이제 좀 좋지 않은 측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개인도 우리가 이제 그 아주 그 많은 것을 인생사를 겪어서 세상에 두루두루 달통해 도인이 됐어. 그럼 그 양반이 몸은 휙휙 날아다니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족도, 집단도, 세계도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얘기해요. 근데 그걸 검증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세계 정신, 개인의 정신, 집단의 정신 다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건 자유다. 자유로움을, 자유로운 정신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세계,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외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복잡한 얘기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개인이 있고 각각의 개인의 차원에서 겪는 정신이 있고 이 개인의 차원은 인생사죠. 그죠? 인생사가. 이 개인이 겪는 것은 이제 인생사를 통해서 겪고, 집단은 민족사가 되겠죠. 그죠? 민족의 역사 또는 집단사. 그 다음에 세계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려면은 세계사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각각의 개인의 겪음과 경험과 겪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경험이라고 그러면 왠지 우리가 막 이렇게 폭 찔러서 겪어보는 이게 아주 그 자연과학적인 의미가 되니까 겪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개인의 겪음, 각 집단의 겪음, 각 전 세계의 겪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역사를 보면 알겠죠. 개인의 역사, 집단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세계를 갖다 쫙 폭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네? 개인의 겪음의 단계가 사실은 집단의 겪음의 단계, 그 다음에 세계사의 겪음의 단계, 이것을 약간은 도식으로 만들어서 철없는 단계, 조금 발전한 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설명해보려는 욕심이 있었겠죠. 이건 욕심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즉, 이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시대는 가령 우리 개인으로 치면 유아기에 해당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각 집단으로 치면 하나의 국가로 생각한다면 국가 형성기에 해당한다든가 이렇게 개인, 집단, 세계사 이 세 개를 갖다 이게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설명을 해보시지 않았겠어요? 그게 정신현상의 관측. 그러니까 정신현상의 관측은 각 개인의 인식이 변주법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계가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그때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의 차원에서의 겪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 창백한 진리, 수학적 진리에서 수학적인 창백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철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불확실한 그리고 진리를 확정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걸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해결처럼 그 다 판타지라고 말합니다. 소설하고 다르지 않죠? 태백산맥하고 별 차이 없네. 그렇게 말하죠. 본인들도 겪고 살면서 네. 그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철학자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석 판명한 진리를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철학 개념 자체가 달라요. 본인들도 그러면서 이건 철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헤겔 철학이 오면 플라톤 철학하고 정반대로 간다고. 플라톤 철학은 뭐예요? 아까 수학적 진리잖아요? 헤겔 철학은 이제 생동적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변증법적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제가 저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한테 저기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나서 선생님한테 저기 배운 말이 그 우리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변증법에 관한 연구거든요. 근데 74년에 이렇게 쓰셨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변증법이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마라. 변증법이라는 말은 너무나 무기정 여기저기 다 붙여 쓸 수 있어. 하다못해 라면과 떡볶이의 변증법적 통일, 라볶이, 막 이런 것도 나와버려요. 선생님은 라뽀끼를 모르시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뭐 변증법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랬죠. 아, 라뽀끼가 요즘엔 있습니다. 변증법적으로. 이게 뭔가 그랬어요. 라면과 떡볶이의 그 장점만을 흡수해서 만든 거죠. 변증법적으로. 그냥 장점 통합.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말은 너무나 무기정적이고 그냥 되는 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해결 철학을 이야기할 때 변증법이라는 말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겪어가는 과정에 대한 자기 반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글을 읽다가 누가 이런 문제에 대한 변증법적 통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너 이거 모르는구나 이렇게 써 토를 달아주세요. 잘 모를 때 쓰시면 돼. 가령 누가 정선생님한테 아, 전선생님 요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변증법적 통찰이 필요하죠. 딱 이렇게 말하면 돼. 네? 대답하기 구차하면 네? 저도 그래. 좋은 생각이십니다. 참으로 변증법적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들어간다는 건 아무것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증법적이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개인의 차원에서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갔고 이 불확실한 영역에서의 이 정신이 이제 아주 어리석고 미망에 휩싸인 정신이 뭔가를 겪어가면서 시행착오를 하는데 시행착오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는 정신이 또 있지 않겠어요? 자기 분열이 되니까 인간은 그죠? 이걸 보면서 이걸 반성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는 이 과정 즉 세상을 겪으면서 겪는 것을 갖다 반성하는 자기 반성의 과정. 그러니까 경험과 자기 반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과정. 요게 말하자면 개인 차원에서의 변증법적 과정이에요. 그쵸? 근데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말 굳이 쓸 거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집단, 민족 정신이 됐든 집단 정신이 됐든 그런 집단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 또 세계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개인 차원, 집단 차원, 세계 차원 이걸 갖다 통틀어서 한 권의 책에다 이걸 갖다 써보려고 했던 거죠. 어마어마한 야망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어마어마한 판타지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해결에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이때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아주 새로운 제가 이 사람을 전공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으로 중요한 사람. 아주 전혀 다른 종류의 진리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면 우리가 딱 틀림없이 맞아떨어지는 것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철학은 지혜의학이라고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철학자들이 지혜를 주기는커녕 맨날 까칠하고도 창백한 진리만 알려왔어요. 근데 이제 삶이라는 건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다 읽어보면은, 나도 아는 얘기인데, 뭐, 굳이 철학자가 아니어도, 그죠? 겪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정신현상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책입니까? 그럼, 겪어봐야 한다. 이걸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책을 왜 읽나? 이렇게. 다 읽고 나니까 겪어봐야 하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른 거예요. 누가 정신현상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거 겪어봐야 안다는, 인생은 겪어봐야 알고, 세계도 겪어봐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는 책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하고, 다 읽어보고 나서 겪어봐야 한다는 것을 설파하는 책이라는 거 말하는 건 질이 다르죠? 그죠? 꼭대기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저도 인생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도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거하고 우리가 산은 산이고요, 물은 물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성철스님도 창백한 진리를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놀이를 가보셨나 모르겠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겪어본 건 다르죠. 겪어본 건.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변증법이 뭡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굉장히 고상한 사례를 잘 드세요. 저처럼 뭐 곱창이라든가 이런 걸 예를 들지 않으시고 강 박사 고향이 어딘가? 그래서 예, 광주입니다. 광주에 가끔 가나? 아, 가끔 가죠. 광주를 떠나올 때 광주의 모습이 기억나나? 기억납니다. 전화 가만히 전화 가끔 가면 달리 보이지 않나. 즉 타지에서 생활을 하고 고향을 가보면 그 어렸을 때는 구질구질한 것 같아도 그 구질구질함도 정겨움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동일한 사태도 수없이 많은 인생의 겪음을 통해서 보면 달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을 수도 있죠. 결국 다 겪어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말한다 해도 처음에 출발점에서 인생 별거 아니겠지 하는 거하고 겪어보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질적으로 우리가 지혜가 생긴 거죠. 보양이 된 거죠. 이런 것들도 철학적인 진리로 철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해결이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철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헤겔이야말로 실존 철학자다. 삶에 겪은 실존 철학자. 또 이제 이 사람의 이런 얘기들 우리가 개개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정신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신 이런 거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이게 민족 정신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없어요. 민족 정신에 대응하는 물건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뭔가 일정 정도 규정을 받죠. 그죠? 가령 제가 저기 이승희 학생한테 이승희 학생 이상한 책을 읽고 있어. 그럼 아니 학생의 정신이 학생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학생 정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또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 인문학 정신이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것에 의해서 규정을 받죠, 그죠? 나쁘게 말하면 이데올로기잖아요. 탐구의 주제들이 많이 확장되죠. 이제 집단을 규정하는 하나 이데올로기라든가 시대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철학적 탐구의 주제로 새로운 것들을 끌어들인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참고짓을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진리만이 아니라 그 밖의 것들도 진리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집단과 세계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은 보여주죠. 이런 모든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이 과정들을 갖다가 변증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테스트를 보면서 좀 쉬었다 테스트를 보면서 다시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